가로등 앞에서 돌아선 밤길은 눈물의 밤길, 맺지 못할 사랑인 줄 몰랐었다. 비를 맞으며 우는 님을 보내야 했다. 가로등 앞에서 가로등 앞에서 돌아선 밤길은 눈물의 밤길, 맺지 못할 사랑인 줄 몰랐었다. 뒤돌아보면 우는 님을 보내야 했다. 가로등 앞에서